This month, I want to preach about what is the Church of Jesus Christ, one true God. 이달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 된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교회가 무엇이냐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Yes, we are church. But I want to know what is the church of Jesus Christ, one true God. 물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됨,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The Church That Bible Says,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보통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We cannot find the word church in Old Testament.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성전 혹은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런 공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와 조금 더 가까운 단어로는 성회, 뭐 거룩한 모임, 그런 걸 찾을 수 있습니다. Maybe congregation is more resemble the church.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성회, 이스라엘의 어떤 모임, 그 성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를 성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적혀 있는데요, 두 개의 단어가 교회라고 바뀌었습니다. In New Testament, we can find two kinds of words, the old Greek words, today translated church. 오늘날 교회라고 번역된 옛 그리스어 두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But one word meaning belong to the Lord. 근데 그 중에 한 단어의 뜻은 주님께 속하였다. 그 단어가 오늘날 교회라고 바뀐 것입니다. 주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훨씬 더 유명한 단어입니다. The second word, ecclesia. 근데 두 번째 단어는 ecclesia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ecclesia. 자, 지금 첫 번째 단어가 정확한 발음이 생각이 안 나서 그게 뭐 쿠리르칸인가 그,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첫 단어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첫 번째 단어의 뜻은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아, 그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The meaning of ecclesia is calling out. 두 번째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From your homes to any public place. That mean ecclesia. 예를 들어서 각자 원래 내가 살고 있던 나의 집, 나의 가정, 뭐 우리 집, 우리 동네에서 어떤 공적인 곳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자, 우리 아테네 광장에서 투표해야 됩니다. 자,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리는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만, 우리가 있던 그 각자의 자리, 각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셔서 아, 저 사람들이 쓰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더 익숙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러내었다. 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The most special meaning of ecclesia. Your name are called it. Ecclesia. 이 ecclesia의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불리어졌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던 그 자리에서 부르려면 권오준 나와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준이는 나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온 겁니다. 그래서 김미경 나와 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듣고 순종하여 여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God called you, your name. Loena, come here. So you obeyed his voice. So we are here.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이름에 우리는 순종하여 아멘 하여 모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참 멋지지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이름이 불리어 내가 있던 그곳에서 내가 불러주신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So, initial meaning of church, in initial meaning of church, we cannot find any buildings.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 안에서 우리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So, church is Christian community.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교회 가족 캠핑을 준비했었는데요. 우리가 양산에 갔다라고 해서 창원생명교회가 잠깐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창원생명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자, 설교는 끝났는데요. 이제 이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서 읽어보면 훨씬 더 큰 은혜가 그 속에 있을 겁니다. Matthew chapter 16, verse 13 to 18.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드디어 첫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보인 다윗사가 집안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그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방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자리가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되짚어 보시면 Jesus asked to his disciples, Who do men say that I, the Son of Man, am?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자된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they answered several things. 제자들은 몇 가지 것들로 예수님께 답을 했죠. But you know, actually, Jesus wants to know what they think about Jesus. 근데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였습니다. 남들은 나를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아니,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Then the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우선 시작하게 합니다. When Peter said unto Jesus, You are the Christ. This will be the foundation of a church.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This is our foundation.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기초, 기본, 밑바탕인 것이죠. 베드로의 그 대답에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 반석은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에 돌을 쳤을 때 물이 나왔다. 근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 물이 그의 흘리신 보혈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였다. 바로 그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광야에 우리의 목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했었던 바로 그 반석이 되어서 이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비유 속에 교회를 건물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는 것은 이해하는 데 분명 유익은 줍니다.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이제 기둥들이 막 놓아집니다. 그런데 기둥이 놓아지는 모퉁이 돌, 주춧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돌 위에 기본된 뼈대인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외장을 돌리고 지붕을 얹으면 정금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순금의 집,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비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드디어 이제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간판과 외부 디자인을 결정하였고 아마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부 간판입니다. 여기 두 그림은 여기 바로 앞에 두 그림이고요. 여기 두 개는 여기 옆에 작은 것, 밑에 두 개는 여기 휴락교실 두 공간입니다. 자,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지도 제작이 끝났습니다. 우리말 4천장, 영어 4천장 되어 있어서 영어 4천장 중에 한 천장 이상은 우리가 필리핀에 전도라 갈 때 우리가 쓰고 남은 또 그 교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온 시안입니다. 우리말도 번역이 다 끝나서 일부러 거꾸로 붙여 버려요. 이게 접힙니다. 접혀지는 겁니다. 전도지가. 예. Matthew chapter 16 verse 21 and 28. 근데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also our foundation of church. 바로 이것이 또 다른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죽으심, 부활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라는 고백에서 시작하여 그가 어떠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시면 안 됩니다. Then Jesus said, You are not mindful of the things of God. Because Peter said, Don't do that, don't do that. But Jesus said, You don't know the things of God.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안 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는가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결국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The things of God, actually this is the build the church of Jesus Christ. 바로 이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The cross. Not just the symbol, but our faith. 그래서 심볼로 십자가 달려있으면 아, 교회구나. 그 십자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죽음입니다. The cross, the mean, the death. 그러면 무엇이죠? 우리가 죽고 교회로 태어난 것입니다. Old man, we was that new man we are become a church. 옛사람이었던 우리는 죽었고 새사람인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교회라는 단어에는 건물이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 모였습니다. 그럼 거기는 건물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기초는 the son of God, he had his kingdom. 인자가 그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Jesus has his kingdom.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If Jesus is just a man, he cannot possess the kingdom. Because this kingdom whole belongs to God. But Jesus, the man and the God, so he has his kingdom and his people. The meaning of the Jesus, his name, he will shape his people from their sin. We are.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가 그저 사람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왕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땅에 어떠한 나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도 그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지만 또한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왕이심으로 왕 중의 왕이심으로 모든 왕권을 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가 그의 나라, 그의 왕권을 말씀하신다면 그는 우리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으로서 그 왕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이 증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나라가 없는데 내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나라가 있으니 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종교적으로는 사내들인 공예, 즉 종교 지도자들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나라의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 지구, 온 우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Daniel chapter 7, verse 13 and 14. 우리 다니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일어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와 다른 무색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Amen. Daniel saw the Son of Man. He said, He came to the Ancient of Days. We can see this man, Genesis chapter 1. 다니엘이 말하기를요, 인자를 내가 봤는데, 그는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니요 아니요 다니엘 말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인자 내가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분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또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 John chapter 1 said Without him heaven and earth cannot be created. So we can find him Genesis chapter 1 because The Son of Man, He is Jesus, He is the one God.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인데 바로 이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Matthew chapter 1 verse 21. 마태복음 1장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그들의 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He has his people. 예수님께는 그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멘. Matthew chapter 4 verse 17.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언제 가게 될까라고 많은 누가 질문한다면 그 대답이 죽으면 갈 수 있어 라고 답한다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전부 다 죽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The kingdom of heaven is in church.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완벽하게 완전한 이루어질 죄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고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만이 존재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Church is the kingdom of heaven and church became kingdom of heaven more and more.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교회는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다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아질 것이 없습니다. 완성임으로 끝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future. That kingdom of heaven, no need, more and more, no and more, because perfect. But this kingdom of heaven, our church, we are unperfect. More and more, we become a perfect. Yeah.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의 그날은 완전함으로 뭐가 더 필요할 것이 없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된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함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의 헌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보통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룩함 혹은 뭐 성결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진 않지만 어느 누군가의 허물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얘기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됨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걸어가시다가 그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가면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비스트 or attendant, they cannot be a church. 교회를 방문하는 분이나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This is also our foundation of a church. The follow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방문객은 그냥 그건 방문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종교로서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종교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교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 종교 모임에 어떤 헌신을 하고, 이 종교 모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부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one word disciple,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20년 동안 기독교 종교인의 생활을 해오신 겁니다. 아, 난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예, 30년 동안 기독교 종교인의 생활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교회일까? 라고 물으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 또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가, 이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든 교단의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가장 큰 오순절 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장로교도 한국에 있고요. 가장 큰 감리교도 한국에 있고, 가장 큰 뭐죠? 성결교도 한국에 있고, 가장 큰 거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했던 가장 크다라고 할 때 이거 건물의 크기죠. 건물. 건물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이.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교회일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지요? 먹이셨죠? 광야에서도? 죽은 자도 살리셨지요? 물리도 걸으셨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로서 만드신 교회는 몇 명이었습니까? 겨우 12명이었습니다. 교회가. 한때 우리와 뭐 같다고 할 수 있는 오순절 계통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도가 7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70만이면 양산이 몇 명이죠? 30만. 양산 그 전체 도시 두 개 합친 것보다 10만이 더 많습니다. 한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면 숫자로만 따진다면요. 예, 아니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12명의 교회를 만드셨는데 잘 따져보면 한 명은 실패, 하나님도 실패하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이 목사님은 70만의 성도를 만들었다면 그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가 하나님이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홀립니다. 홀리게 됩니다. 으리으리한 건물에 홀리고 수많은 숫자에 홀려버리게 됩니다. 그 목사님들도 역사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병을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게 겨우 12명이요. 그런데 겨우 그 12명이 전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진짜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 12명이 오순절 날 단번에 3,012명이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8,012명이 되었고 그가 이제 숫자 세계를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숫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12명에게 집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이 지구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Jesus said, follow me. And Jesus said, I will build my church. How many persons he made a church? Only 12. But one lost. Okay, 11. Just 11? You know, the biggest church in the world in Seoul. 아, 70만 영어로 못한 숫자야. 근데 70만. 미애야, 70만 명이면 영어로 얼마야? 예, 아무튼 attender 70만 명. Sister, you know the Yangsan City, the double size of Yangsan City people. Over double size of Yangsan citizen is one church in Seoul. 그러니까 70만 명. 몰라 나 영어로 모르겠어 이 숫자. 70만 명. 아, 나중에 한번 그 찍어주세요. 나중에 한번. 예. 70만 명. 어,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weak the numbers. 예. 예. 300,000 become back. 예, 예, 예. 오케이. So, Jesus only 12, but that church 70만 명. Wow, he is over God. Is it right? He is better than Jesus. Is it right? I said no. Because Jesus made 12 disciples. These 12 persons changed the whole world. So real church has power. 진정한 교회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we have to follow him. Then we become a church.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And 또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Jesus said to Peter, feed my lambs. So we have to do this.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첫 번째 교회 된 사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된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들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양 떼를 먹이는 일이 뭘까요? What is the job? What is the job to feed my land? What is this job? 이거 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요. 네. 네, take care. Yes. Yes.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돌보고요. 또 뭘까요? 예, 연약한 이들의 병을 치유하고, 예, 또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나누는 것, 또 뭘까요? 예,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돕고, 예, 또 뭘까요? 사랑. 예,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또 뭐 할까요? 또 save people. 예. 또 사람들 어려움에 살던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구해주고 예, 또 뭐 있을까요? 침례를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주고 예, 좋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함께 또 우리가 또 모으고 예, 좋습니다. 오케이. 예배드리고 좋습니다. 자,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제 Are you doing that? This is also the foundation of a church. 이것이 교회의 어떤 밑바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가족 안에 우리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도와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지혜로운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도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 같이 막 몸을 움직여서 같이 섬김으로서 아무튼 우리가 가진 모든 방법으로 우리 안에 도와야 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멈춥니까? 아니죠.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섬김이 이제 교회의 한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한계가 어디냐면 교회의 한계는 이 건물의 사이즈가 아니고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삶의 반경 안에 자 이제 저는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양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 제가 움직이고 있는 저의 교회의 반경입니다. 그런데 그 반경 안에서 나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 공간 그 시간, 그 자리까지만 나의 교회입니다. 내가 양산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이 속에서 나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내 몸까지만 교회인 것입니다. 네. 내 몸만 교회인 거죠. 아, 나는 교회가 맞죠. 근데 교회가 확장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으면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뭐 직장이 되었든 뭐 시장을 가셨든 뭐 공부를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그 공간, 그 시간 속에서 나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섬김, 사랑, 도움, 어떤 배품, 복음 전함 뭐 이것이 전해지게 되면 그 사이즈, 그 크기까지 교회는 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떨 때는 힘을 얻어서 막 커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교회가 막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The size of a church depends on your size. You live in Changwon. You are Christian. You saved. You believe Jesus. Okay. You are the church. But if you do not love your neighbor, do not serve your people, or do not proclaim the Jesus, only you are church. You are church. Yeah. But if you help others in the name of Jesus, okay, church grow up to that size. Okay, church. You help another person in the name of Jesus, okay, church also grow up that size. Church, church. So the size of church depends on you. If you grow up, church also grow up. If you small, churches become small. Yeah. So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 크기가, 사이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교회로 살고 있지 못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John chapter 8, verse 56.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버리라고 포기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was glad. What is it? I said, it is the church. 마침내 보고 기뻐한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나의 날, 그것은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싶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복의 근원이 퍼져나가는 것이었죠, 복. 그 뒤에 다른 말씀들을 또 다음에 제가 보고 Genesis chapter 12 verse 1 to 3.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God said to him, you shall be a blessing. But you know, Abraham do not see anything. Because he do not have any land. He just received the promise from God. So Abraham in paradise, he's waiting. God, you said to me, you shall be a blessing. So I'm waiting. When your promise will be achieved? This promise achieved when Jesus built his church on earth.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의 약속을 주셨죠. 너는 큰 민족이 된다.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한 평의 땅도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막에서 살다 그렇게 죽었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준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사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셨던 주님께서는 이 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앞에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셨는데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본 게 없단 말이죠. 약속만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죽어서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마 역사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취함을 통해서 기뻐했겠죠. 아,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일체 종사를 끝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그게 영원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땅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었던 나의 후손들은 주님을 배반하였는데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 바로 이분, 또 그가 약속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God said to him, Abraham,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What is the great nation? Is the church of the world.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큰 민족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흔히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은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Because of church, Abraham rejoiced. 교회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church is not building.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Church is not any religious event.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what is the church? Church is you who believe Jesus, who follow Jesus, who carry on cross.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의 그 자리,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신다면 회개하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신다면 더 힘을 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